내 앞에선 다 돼 하고 싶은 말 다 해 내 가슴에 끝은 없어 그만큼 넓어 오늘 하루 걸만해 어떤 내용이 돼 내가 사가 너야 나는 노래해줄래 꿈을 가져도 돼 날 괴롭혀도 돼 네가 날 수 있는 그런 늘이 돼줄게 네 사랑은 아침 하루를 시작해 날 깨워줘 You ring me up